조선민군 전략군 사령관 김낙겸 대장은 9일 우리는 실제적 군사행동으로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낼 것이다를 발표했습니다.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조선민군 전략군은 관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 4발의 동시발사로 진행하는 관도 포위 사격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어제 전략군이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재와 군사적 위협 수위를 최대로 고조시키고 있는 미국에 알아들을 만큼 충분한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 처박혀 있던 미 군통수권자는 정세 방향을 전혀 가늠하지 못한 채 화염과 분노요 모여하는 망령 의사를 또다시 늘어놓아 우리 화성 포병들의 격앙된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자극하고 있다. 우리의 성명을 아직도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는가?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는 망령이 된 자만은 정상적인 대화가 통할 수 없으며 절대적인 힘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전략군 장병들의 판단이다. 우리가 이번에 취하고자 하는 군사적 행동 조치는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서의 미국의 광채를 제지시키는 데서 효과적인 처방으로 될 것이다. 우리 전략군 화성 포병들은 미제의 침략기지를 겨냥한 이번 포위사격을 통하여 조선노동당의 믿음직한 행부장력으로 세계 최강의 타격군종으로 강화발전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가공할 위력을 다시 한번 온 세계에 남김없이 시비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전략군은 미제의 침략기지를 겨냥하여 실제적 행동조치를 취하게 되는 역사적인 이번 관도 포위사격을 인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이러한 특례적 조치는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용기를 더욱 북돋아주고 미제의 가긍한 처지를 똑바로 인식시키자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가 발사하는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켓 화성 12형은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되며 사거리 3,356.7km를 1,065초간 비행한 후 괌도 주변 30 내지 40km 해상 수역에 탄착되게 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공화국 핵무력의 총사령관 동지께 보고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